깊어진 하루 틈 사이 너는 조용히 다가와 어둠을 걷어내고 나의 잠을 깨워 그리고 뭘 어쩌 또 길을 잃었나 넌 밤 공기가 아직 차가워 일어나 So baby hold on 날 혼자 두기가 걱정이 돼 너의 뒤를 따라가 그 불안 표정은 본 적이 없어 그림처럼 멋진 네가 보여 그 시선 끝엔 알 수가 없는 한 개도 없는 곳 숨은 이 어둠은 넌 사랑이 아니야 이뤄질 수 없는 슬픈 너의 story 가까워 줄수록 더 아파질 테니 이렇게 내